오늘은 알렉상드르 듀마의 한마디입니다. 인간의 모든 지혜는 다음 두 마디에 있다. 기다림, 그리고 희망. 세상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더라도 반드시 희망을 품은 채 기다려 주려고 합니다. 다음에 또 다른 명언 가지고 오겠습니다.